is my cup that I 입에서 불어도는 boomerang. Hands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내가 술에 Go go 숨은 머리 가락 보일러 나나 버린 땡 마들인 새 보일러 그래 we gon' spoil up so fly I'm so a F killer 여자들의 가슴 훔치는 go-killer Bang bang bang 난 이 발로 돈을 벌어 내 노래 한 번에 너 회사에서 손을 달아 The day begin 맨 난 top to the top 너는 top to the top 절대 모래 내가 famous This is my cup that time 입에서 입버릇도는 봄에 Hands up, get tight 너를 시작한다 내가 술에 실시 시간이 돈이라면 난 상당히 빙고 1년 365일 일본은 계속 우려대가 나 M&M 일본은 계속 지저대여 Wow wow wow yippee yo yippee yay Couple gay, all sick, uh-oh, who won it? I'm so fresh, so clean, set the sun on yelling And my flow so sick, you want that to yelling This is my quartet time Mason! If it's so you put a thorn and boom it out Hands up, up, get tight 너를 시작한다 내가 술에 다 Money again, money by swag yeah, yeah. 하나, 둘, 셋, 넷 난 MC 먹는 팩 Money again, money by swag yeah, yeah. 하나, 둘, 셋, 넷 네가 먹은 payment Hey, you want some? You want some more? It's not enough Hey This is my cup that time If it's how you put it on a boomerang Hands up, get tight 너를 시작한다 내가 술에 This is my cup that time If it's how you put it on a boomerang Hands up, get tight 너를 시작한다 내가 술에 This is my quartet time 입에서 입으로 도는 boomerang Hands up, get tight 노래 시작한다 노래 끝났다